News。산업융합학부 행정팀에서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청자는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학기당 협의가 가능하며 급여로는 시간당 9,620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융합학부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한대 리더그룹 유스 체인지 메이커스 12기 사무국원을 모집합니다. 2023년 기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은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 시 사회봉사학점 1학점 혹은 순수 봉사시간 30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 및 유스 체인지 메이커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장학재단에서 2023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학교 3학기 혹은 4학기 재학생 중 게임 또는 IT 분야 진로 희망자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 시 학기당 생활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하며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장학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하며 급식 돌봄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에 나서며 단일 임금체계 개편과 급식 노동자 폐암산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시도교육청과 6개월간 협상에 나섰지만 시도교육청 측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총파업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총파업으로 발생됐던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의 비슷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회사 틱톡을 미국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법안인 미국의 기술적 적대자 차단법은 중국 정부의 검열, 선전활동에 쓰일 수 있는 앱 운영사를 제재하고 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1일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을 다음 달 15일까지 제거하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가운데 채용 홈페이지에 지원자가 몰려 접속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대차 기술직 평균 연봉은 2021년 기준 9,600만 원으로 고연봉인 데다 만 60세 정년이 보장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채용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어 취업 준비생만이 아니라 기존 직장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 채용을 통해 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